보수 정첩시 하염없이 떠나고만 싶었어. 까닭 모를 그 이별 하소연만 남기고 남기어놓고 사랑해 사랑해서 미워해 미워해서 울고 싶은 내 마음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했어. 하고만 싶었어. 오지 않는 그 사람 이웃만을 남기고 남기어놓고 미워해 미워해서 사랑해 사랑해서 울고 싶은 내 마음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했어.